뉴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6차 지급 실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한국장학재단 6차 지급 실행 대상자 중 등록금을 납부한 국가장학생 선발자입니다. 지급 일자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이후이며 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 전액을 고지서 감면으로 적용받은 학생은 직접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이영에서 학생 식당 점심값 3,000원을 지원해줍니다. 6월 5일, 12일, 19일 총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며 학생복지관 3층 학생식당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학생증을 미리 발급해 학생식당 테이블에 비치된 이벤트 QR을 찍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혜이영 캠퍼스 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테크에서 부트캠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부터 6월 10일 월요일까지며 풀스택, 인공지능, 클라우드 세 가지 분야에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은 2024년 7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금요일까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A씨는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라인 메신저 앱의 설치 건수가 카카오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인 앱의 신규 설치 건수가 주간 집계에서 카카오톡을 앞서는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3년 동안 다국적 플랫폼으로 키워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모바일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라인 앱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근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대응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니토리 홀딩스, 아사히 맥주 등이 직원은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8월부터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합니다. 한편 일본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권장하는 법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6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